I just wanna love myself. 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love my weakness. 화려했던 기대와는 달리 왠지 볼품 없다 해도 find the good parts, the good parts. 얇게진 폰 화면 위로 애꿎은 내 손가락만 tick tick. How my 기분은 falling down. Pick of mine. Zoom. I just wanna love myself. 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love my weakness. 화려했던 기대와는 달리 왠지 볼품 없다 해도 find the good parts, the good parts. Oh, oh, oh, oh. 실수해도 좋아 find the good. Find the good part.